동화 한국어 버전 밀란 왕자의 용기. 아주아주 먼 옛날 머나먼 왕국에 수염이 발에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길게 기른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의 이름은 카조타로 아주 권위 있었으며 그의 왕국은 다섯 개의 강과 세 개의 숲에 걸쳐 있었죠. 왕은 숲과 강 등 자신의 왕국 구석구석을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왕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럽다고 느껴지자 왕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궁으로 향했죠.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오늘따라 햇살이 아주 뜨겁군. 정오에 출발한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하겠어. 일단 여기서 야영을 하면서 선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후에 다시 출발하자고. 그렇게 천막 안에서 쉬고 있던 왕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랐어요. 당장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왕은 말을 타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 같은 게 있는지 찾아 나섰어요. 오랜 시간 물을 찾아다니던 왕은 맑고 푸른 물이 가득한 호수를 발견했는데 마치 수정처럼 반짝였죠. 갈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왕은 곧장 바닥에 엎드린 채 고양이처럼 호수의 물을 핥아먹었어요.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 후 왕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물속에서 무언가가 턱수염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속에서 왕을 지켜보는 초록색의 커다란 얼굴 하나가 나타났죠.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날 아무리 협박해봤자 소용없다. 여기 물속은 나의 세상이거든. 대신 내 조건 하나를 들어준다면 보내주겠다. 조건이 뭐지? 그게 너의 궁에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걸 내게 넘기는 거다. 그게 무엇인지는 돌아가면 알게 될 거야. 좋아, 약속하겠다. 그러자 괴물은 왕의 턱수염을 놓으며 그를 풀어주었고 곧장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후 왕은 자신의 궁전에 무사히 도착했고 많은 이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았어요. 왕비는 문 앞까지 나와 왕을 기쁘게 맞이했죠. 세상에 여보,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 왕국의 왕자가 태어났어요. 지금 너의 궁에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걸 내게 넘기는 거다. 그게 무엇인지는 돌아가면 알게 될 거야. 그 괴물이 말했던 게 이것이었군. 내 아들을 원했던 거야.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왕자가 태어났는데 안 기뻐요? 아니요, 여보. 당연히 기쁘지.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의 아들, 왕국의 왕자가 태어났구나. 왕은 호수에 괴물이 나타나 왕자를 빼앗아 가버릴까 봐 걱정돼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 언제나 왕자를 지키도록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자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현명한 젊은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무술 외에 여러 예술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죠. 그러는 동안 왕은 괴물에 대한 걱정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숲으로 들어가 야영을 하게 됐고 이동하던 중 병사들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혼자 숲을 탐험하고 있었죠. 밀란 왕자, 그대가 카조타 왕의 아드님이시로군. 저를 알고 계십니까? 자넨 모르지만 자네 아버지를 알지. 아버지에게 전하게 예전에 나와 했던 약속을 지킬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잘 지내라고. 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아버지에게 숲에서 만난 괴물에 대해 얘기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오래전 일을 털어놓았어요. 괴물이 원했던 게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이죠. 얘기를 모두 들은 왕자는 아버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시는 게 맞죠? 제가 괴물에게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니. 물 몇 모금에 널 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니? 어쩔 수 없죠, 어머니.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돌아올 방법을 찾아올 테니 절 보내주세요. 왕자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왕과 왕비는 괴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왕자를 보내주었어요. 왕자는 호수를 찾아 숲으로 떠났죠. 호수에 도착한 왕자는 호수 위를 헤엄치는 오리 10마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놓인 옷 10벌도 발견했죠. 왕자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잠시 후 오리가 한 마리씩 나와 옷을 입었어요. 그 순간 오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고 곧장 호수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아가씨만이 남았죠. 나무 뒤에 누가 숨어 계신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물에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이곳엔 어쩐 일로 오셨죠, 밀란 왕자님?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내 아버지께서 오래전 호스미 세상을 다스리는 분과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군요. 호스미 통치자는 저희 아버지세요. 전 그분의 딸 헤이신시아 공주고요. 자매 중 가장 막내예요. 그런데 물 몇 모금을 마신 대가로 당신을 원하셨더니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네요. 어쨌든 따라오세요. 제가 아버지께 안내해드릴게요. 헤이신시아 공주가 땅에 발을 세 번 구르니 다음 순간 왕자와 공주는 아주 거대한 궁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둘의 눈앞에는 초록색 괴물이 있었죠. 잘 됐군. 드디어 이곳에 왔구먼, 밀란 왕자. 안녕하십니까, 폐하. 오래전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주 좋아. 그래, 오늘 밤은 그만 쉬도록 하게.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 위에 100개의 방이 있고 정원에는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황금궁전을 짓도록 해. 알겠나? 그렇지 않으면 자네 목은 날아갈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왜 굳이 내일까지 기다리시나요, 폐하? 어차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성을 지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가진 금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는 시간이 많을 테니 방법을 찾도록 해. 왕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황금성이라니, 이런 건 마법으로나 가능하잖아. 아니면 그래요, 당신 말대로 성을 지으려면 마법을 써야 해요. 당신은 자도록 해요. 내가 마법을 써서 성을 완성해 놓을 테니까요. 아무 걱정 말아요. 아니요, 공주님. 그건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 일은 내게 주어진 임무예요.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겨우 물 몇 모금의 대가로 당신을 빼앗으셨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자라는 동안 아무런 해코지도 않으셨잖아요. 폐하께서 어떻게 하셨든 간에 상관없어요. 전 속임수는 싫습니다. 절 정말 돕고 싶으시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든지 얘기만 하세요. 밀란 왕자는 공주에게 무언가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왕자는 자신 있게 괴물을 찾아갔죠. 그래, 궁전은 다 완성됐나? 네, 물론이죠, 폐하. 여기 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저에게 황금 궁전을 만들라고 하셨죠? 100개의 방이 있고 정원에는 꽃이 가득하고요. 그럼 궁전의 방과 꽃의 수를 한번 세어보시지요, 폐하. 폐하께서 꼭 땅 위에다 궁전을 지으라는 말씀은 없으셔서 대신 캔버스에 그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영리하구만, 왕자. 인정해야겠군. 아주 훌륭해.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시험해보지. 그걸 통과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하. 좋아. 여기 다이아몬드 조각이 있네. 내 손에 쥐고 있을 거야. 이 다이아몬드를 아침까지 내게서 가져간다면 자네를 풀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전에 말한 대로 목이 잘리게 될 거야. 그날 밤 밀란 왕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괴물의 손에서 다이아몬드를 빼낼 방법을 고민해보았어요. 잠시 후 또다시 창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죠. 왕자님, 이번 테스트는 마법을 쓰지 않으면 정말 통과하기 힘들 거예요. 제게 부탁만 하시면 당장 아버지의 손에서 다이아몬드를 빼내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요, 공주님. 그건 역시 반칙이잖아요.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요구하신 일 자체가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칙은 싫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절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뭘 좀 갖다 주시겠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다음날 아침 왕자는 다시 괴물의 판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왕자의 죽음이 확실해 보였죠. 자, 잘 봐라, 밀란 왕자. 다이아몬드는 아직 내 손에 있다. 안타깝지만 이번 테스트는 실패하고 말았군. 그렇습니다, 폐하. 저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네 목을 쳐야겠군, 그렇지? 죽을 준비가 됐나, 왕자?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제목을 치시기 전에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정당당히 과제를 이행했다는 것에 폐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래, 인정하지. 소원을 들어주겠네.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달라는 것만 아니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지. 원하신다면 제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폐하. 대신 이 인형을요. 제목은 안 됩니다. 이 인형은 제 모습을 본뜬 것이니 이곳의 머리도 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폐하께서는 계속 제목을 치겠다고만 하셨지 절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 정말 똑똑한 친구구만, 밀랑 왕자. 잘 알겠네. 자네는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내 약속을 지키지. 집으로 가도 좋네. 자네 아버지께 훌륭하고 현명한 아들을 두셨다고 얘기를 전해주게. 아주 영리하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바른 남자라고. 유혹이라뇨? 아버지께서 당신을 유혹해보라고 하셨어요. 반칙을 하는지 테스트해보시려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더군. 자네는 침착하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정당하게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러니 무사히 돌아가서 자네 왕국을 이끌 자격이 충분해.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모두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폐하? 친구라? 자네 아버지에게 이제 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게. 앞으로 나는 자네 아버지의 친구이니 잘 지내자고 말이야. 그리고 너희 두 사람만 좋다면 자네를 내 딸과 결혼시키고 싶은데 어떤가? 자네라면 내 딸에게 아주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자네 원치 않는데 혹시 내가 괜한 걸 물어본 건가? 아닙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무사히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집안은 친구가 되었고 밀라 왕자와 혜신샤 공주는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